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시사통의 이슈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번째 정시통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초대 손님이 바로 이분이었는데요. 아,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게 될 세 번째 공개 방송의 초대 손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입니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마련은 끝났지만 여진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혁신을 둘러싼 새정치연합 안에서의 갈등과 혼선과 마찰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한테 물어볼 이야기, 그다음에 또 김상곤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모두 한번 풀어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방송 들으시고 저희 시사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프레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정치통 공개방송 참가 신청 배너가 띄어져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참가 신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슈 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오자 회동이 열리죠. 뭐 이 자리에서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의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할 일 없는 입방아인 듯합니다. 야당 대표가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오면 물만 먹고 오지요. 바로 뭐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경청하는 모습은 보였다. 이렇게 이런 뭐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그래서 뭐 이들이 굳이 결사적으로 막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듯합니다.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교과서 국정화와 KFX 사업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비해서 한 주제씩 맡아서 방어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고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KFX에 대한 별도 보고까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향후의 예상도는 대충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철기 전 외교안보 수석을 경질시키는 것으로 이 KFX 사업의 부실 문제를 털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게 야당 등의 목소리인데 정부 여당은 이런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마크맨으로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새누리당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위해서 권력자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90도로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을 언급한 뒤에 이런 못난 짓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추방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추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같이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 말인데 이런 발언을 두고 딸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90도 머리 조아리면서 하는 딸랑딸랑 바로 그 의성어 말이죠. 물론 앞의 말은 공천, 뒤의 말은 4대 개혁에 관한 것이어서 결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의 태도 범주에 모두 속한다는 점에서 결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굳이 토달지 않겠습니다. 뭐 새살배기도 할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꼭 말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정화 총대를 맨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발행을 영원히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바람직한 건 자유발행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양립 불가능한 두 마디를 마구 섞어버린 케이스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찬반, 호불호를 떠나서 제발 정돈할 수 있는 권리는 좀 누립시다라고 하는 말을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분열적인 태도, 이런 분열적인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 머리가 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이슈 독터리 아니라 오늘은 이슈 인터뷰입니다. 조이팔 사건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텐데요.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보도의 행간을 잘 읽다 보면 이게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정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정치권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조이팔 사건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슈 인터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 총정리를 해 주실 분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오랜만입니다.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이팔 살아있다고 보세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언론도 그렇게 보고 지금 기사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는. 네. 자, 그렇게 봐야만 되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게 죽었다는 증거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2011년도에 밀항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서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연태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중국 연태시에 있는 병원에 사망 증명서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사망 증명서에 그 당시 이제 현지 경찰관의 공적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류상 없다는 거고요. 아,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망 증명서도 사망했다고 하는 날짜보다도 오히려 며칠 전에 발급된 것으로 돼 있어서 네. 이 서류 자체가 위조나 허위로 꾸며진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요. 유우성 씨 사건 때 뭐 출입경 기록까지 위조를 한 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날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문서 위조가 그냥 워낙 자연스럽게 돈만 주면 횡행할 수 있는 사회여서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조이팔의 시신을 화장해서 뼈 조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뼈 조각에 대해서 경찰이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사실은 판독불능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족들이 이 장례식 장면까지 사실은 이 비디오 카메라를 동원해서 촬영을 해서 보관하다가 지금 경찰에서 압수를 한 건데 네. 장례식 장면을 일부러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정도라면 네. 실은 머리카락이라든지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신체 일부, 표피세포 일부라든지 귀지라든지 이런 것 조금만 채취하면 바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부러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지 않고 화장한 뼈 조각만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자기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있어서요. 위장 사망 사건이다 한마디로. 예예. 예. 그리고 나서 예. 그 일부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한국의 방송사에서 피해자들과 중국 현지에 가서 조이팔이 다니던 식당, 골프장 이런 데를 가보았더니 사망했다고 알려진 시점보다도 한 1~2년 후 시점까지도 그 식당이나 골프장에 출입을 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었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진술이나 증언이 맞다면 조이팔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이팔 씨가 그 중국으로 밀항을 하기 전에 네. 이 밀항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 국내 내국인이 한 분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징역 1년 정도 형을 받고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네. 나중에 이 가장 사망 사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제공을 했고 조이팔 씨가 그거와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죽은 듯한 모양을 만들어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조이팔 씨가 결국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그 한동안 잠잠했던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언론이 계속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는 강태용 씨가 중국에서 검거가 됐고 네. 국내에 송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강태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검찰이나 경찰은 자, 이 조이팔 씨의 행적을 추적을 해서 만약에 정말로 위장 사망 사건이고 지금 살아있다면 검거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일단 그 궁금증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태형 일단 국내에 확실히 송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태형이 검경 수사에 적극적으로 좀 응해서 조이팔의 행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네. 과연 그 두 가지 다 지금 제대로 될지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송환도 불투명하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송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예. 애시당초 검찰이 지금 이 측근 강태용을 체포했을 때는 일주일 내로 송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벌써 지금 열흘이 넘어서 2주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강태용이 중국 국내에서 범한 범죄가 있는지 중국 공안이 조사를 하고 있다. 아하, 예.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강태용의 한국 송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강태용이 중국 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한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도피한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강태용이 숨겨놓은 어떤 중국 내의 돈을 활용을 해서 중국의 공안을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붙잡아 놓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중국의 어떤 대한민국 국내 여론이 이렇게 사그라들면 슬그머니 뭔가 거기서 또 빠져나가서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사실 이 뭐랄까 법치주의랄까 이런 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과거 옛 속담에도 보면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나 걱정이 조금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국내 송환이 된다고 그러면 가정을 하고 네. 송환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진실을 순순히 자백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태용과 조이팔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보통은 범죄자들 공범끼리 누군가 하나 먼저 잡히면 사실은 서로 간에 이제 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사건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강태용 같은 경우는 자신이 먼저 중국으로 밀항을 해서 거기서 배를 구해서 조이팔이 태안을 통해서 이렇게 밀항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작업을 다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조이팔이 중국 내에서 들어온 이후에도 최소한 한 2년 가까이는 지금 같이 생활을 했고 현지에서 같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교민들의 증언이 있어서 네.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에 조이팔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강태형이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하나, 그 몇 년 전에 이제 강태형의 동생인 강희용이 검거가 됐었거든요. 네. 그 사건의 공범으로. 근데 예. 강희용 씨 같은 경우 지금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강태용 씨는 아마 상당히 중형, 그러니까 징역 한 10년,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음흠.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강태용과 뭔가 이렇게 어떤 이 범죄 정보에 관련된 또 형량 거래를 하게 된다면, 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종의 펄리바겐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이팔 씨의 조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 뭐 경찰의 일단 1차 판단은 자살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부검 결과 다량의 약물에 검출이 됐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살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살로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의문 사항이나 조금 이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 네. 지금 이 사망한 유모 씨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주변의 증언이 있거든요. 예예.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조이팔 씨가 중국으로 밀항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까지 한 40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대요? 예,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물론 과거에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연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상황에 중국을 그렇게 자주 오고 간다. 음흠. 이건 중국에서 분명히 뭔가 있다. 네. 특히 그 강태용 씨 체포 당시에 이 사망한 유모 씨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아하. 이 유모 씨가 어쨌든 조이팔 강태용의 중국 내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물에 의한 사망이긴 한데 그럼 그 약물을 과연 본인이 자발적인 의지로 뭐 이렇게 흡입을 했을까? 네. 물론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 역시 조작 가능성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아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네. 이게 법의학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물을 네. 자기가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입에 털어놓는 경우와 네. 타인이 강제로 그 이게 먹인 경우 이게 부검 네. 과정에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런 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예. 입을 벌려서 강제로 먹인다면 이제 구강 부위 입 주변에 어떤 강한 압력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한은 예.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냥 슬쩍 먹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농약이 예. 사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술 먹고 목마른 사람 옆에 그냥 슬그머니 물을 가장해서 바카스병이라든지 이렇게 물병을 놔두고 거기에 농약을 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자상과는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사망임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고. 예.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지 본인이 돈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어떤 정황 때문에 자살로 추정되는 상황이지 100% 지금 자살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무튼 이게 무슨 영화 스토리 같은 게 지금 워낙 뭐 해가지고 네. 참 뭐한데 근데 이 영화 스토리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실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검경에 엄청난 돈을 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검경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게요. 예. 이 조이팔 일당이 일단 그 사기 총액이 약 4조 원대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예. 네, 물론 그마저도 사실은 전산 자료가 파기돼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추정치가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돈 중에 가령 1조 원에 가까운 돈은 지금 어딘가로 증발을 한 걸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인데. 와, 1조 원이요? 예. 예. 검찰, 경찰이 지금 찾아낸 은닉한 돈은 지금 한 120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을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경에 뿌렸다고 하는 뇌물 금액만 35억 원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35억 원? 예, 근데. 이건 35억 원 밖에 안 돼요. 질문이 이렇게 성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35억 원도 예. 사실은 검찰,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다가 지금 아주 우연히, 그러니까 백사장,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아낸 것처럼 아주 우연히 지금 찾아낸 게 35억 원이거든요. 의지를 갖고 뒤진 게 아니라. 예,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검경의 뇌물이 얼마만큼 흘러갔을까. 그래서 지금 강 씨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지금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경찰, 전직 경찰관도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뭐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근데 이 사실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검경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 인사다라는 생각 때문에 꼭 정치권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요즘도 그런 속성이 강하죠. 실제로 아, 그리고 예, 예. 결국 검경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보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음흠. 어쨌든 정치권에 돈이 흘러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예.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그냥 추정일 뿐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조이팔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일 때 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과시를 하면서 예, 사기 예. 행각을 계속해서 벌였다. 이런 보도는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최소한 뭔가 선거 캠프에 후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의문 제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의혹이라든지 의문 제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검경이 그러면 얼마만큼 이걸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참 걱정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강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송환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이 사람과 조이팔 씨와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도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검경을 넘어서 정치권에까지 돈을 뿌렸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예예. 실제로 김광준 부장검사나 네. 아니면 검찰청 4급 서기관에 대해서 돈을 뿌린 사람이 이 강태용 씨거든요. 직접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지금 왜 인터폴 적색 수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문제가 됐던 전산 실청을 했다고 하는 배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배모 씨가 지금 강태용 씨 처남이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이팔 씨 못지않게 강태용 씨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강태용 씨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네. 과연 들어올까라는 부분 하나하고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얼마만큼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아까 35억 확인된 게 검경에 뿌린 돈의 총액이 3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지금까지 그냥 우연히 밝혀진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다음에 검경의 더 높은 급에서의 더 많은 액수 얼마든지 지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태용 씨가 이런 부분을 정리한 자료나 어떤 수첩 파일이 있다면 이걸 정말 찾아내면 그 정말 큰 어떤 범죄 첩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정반대로. 네. 그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검경의 그 윗선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 교란 가능성. 네. 수사 방해 가능성이 또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검찰도 긴장을 하고 있고 경찰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게요. 네. 경찰도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대구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경찰청 본청에서 지금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 지원팀을 지금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TF 끓인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죠. 예 예. 예, 예. 그게 결국은 경찰에 대해서 내부 관련자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또 이 사건의 어떤 파급력에 비추어 봐서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네.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강하게 장악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살한 이 유모 씨 그 유품과 관련해서 일부는 지금 경찰이 가져가고 일부는 또 검찰이 직접 와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하겠다고 가져갔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변사 사건이라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만 하면 좋한데 네. 변사 사건의 압수품을 검찰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건 사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검찰도 민감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검찰도 신경에 바짝 곤두서 있고 경찰도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또 검경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대 쪽에 책임을 그 넘기기 위해서 상대 쪽만 열심히 수사해서 결국은 균형 맞춘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순진한 상상이겠죠? 근데 차라리 그게 기대해 볼 만한 시나리오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기대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왜냐면요. 지난번에 예.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때 당시 김수창 특임검사가 주도하에 검찰 자체적으로 김광준 그랬죠. 부장검사를 예. 구속을 했었는데. 그랬죠. 예. 실은 경찰에서 이 계좌 추적을 하다가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첩보가 나와서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눈치채고 부랴부랴 특임검사팀을 꾸려서 김광준 검사를 그때 구속을 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거꾸로 지금 그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에 대한 사건은 검찰이 일부 계좌 추적을 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지금 구속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뇌물 부분이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상호 크로스 수사를 하다가 지금 밝혀진 것이어서요. 예. 앞으로도 결국은 경찰은 경찰대로 강하게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예. 차라리 조금 어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 포인트는 강태웅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송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송환이 되느냐 마느냐. 네. 일단 이게 먼저 풀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불법 체류자 추방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고 네. 특히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서 요구를 했다면 네. 간단히 조사해서 4, 5일 내에 추방하면 그냥 쉬운 문제인데 여태까지 중국 공안이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강태영 측에서 정말로 중국 현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하, 예, 예. 이제 그리고 뭐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혹여 한국 내에 이 강태영이 들어오지 않기를 희망하는 어떤 배후의 큰 세력이 존재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외교 개통을 통해서 또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일정한 시그널만 주면 중국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런 예. 점이 안 나타난다면 역시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게 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진짜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뭐 나중에 그 몇 년 지난다면 영화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네. 흥미 위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4조 원대의 사기 사건이라면 또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로 그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뭐 검찰 경찰의 어떤 높은 사람이나 내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그 사기 사건에 떡고물을 받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규명해서 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피해자가 3만 명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일부 고철업자를 통해서 이제 이 범죄 자금 한 600억 정도가 은닉된 것을 검찰이 찾아낸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 1만 6천 명 정도가 그 돈을 우리에게 이제 나눠달라, 배당해달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600억을 피해자 1만 6천 명의 피해 금액에 이제 적당하게 맞춰서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이 이 소송이 제기된 지 근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찌 재판을 이끌어갈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고 그렇게 큰 거액이 움직이는데도 그것도 4년 가까이 범죄가 지속되는데도 국가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도. 그게 지금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도 수사가 그렇게 천천히 진행이 됐고, 네. 이 전산 자료들이 파기되는 것도 다 사실상 방치가 됐다. 그건 정말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정말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실체적 진실이 참 온전하게 국민 앞에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일단 그 분기점은 이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송환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당국이 강태용 국내 송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의 저자 임동근입니다. 50년 동안 면적은 2배 늘어났고 인구는 10배 증가한 서울의 변화를 통치라는 관점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반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김상욱입니다. 수다를 떨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학적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고 차분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과학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는 데에도 수다만 한 게 없습니다.